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15일 쿠바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위원인 쿠바 혁명무력성 제1부 상겸 혁명무력 총참모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 단체, 기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의 인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쿠바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